위대한 김일성 주석 회고위원회가 수리아 통일사회주의자당에서 김일성 주석 회고위원회가 쿠웨이트에서 최근에 각각 결성되었습니다. 회고위원회들은 6월 1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김일성 주석 회고 방글라데슈 위원회가 최근에 결성되었습니다.